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은 율법과 예언서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는 이 표현을 마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비중을 가진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함께 연결하여서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가르침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이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정을 내린 의인의 부활, 그것을 이룬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가 옳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패닉에 빠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잘 따르기 위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의인의 부활을 한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걸 곧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과연 내가 틀리고 예수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가르치기 위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을 가르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습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바울이 먼저 썼죠. 바울 서신을. 마태복음보다 거의 한 세대 이상 앞선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저자가 갈라디아서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태복음 저자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여기서 짐은요. 여기서 짐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특별히 억압적인 것입니다. 억압적인 그 어떤 것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해요.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맥락은 뭐냐면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나가서 있는 노동자들 비유 기억나시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고된 노동을 제공한 것, 그것을 짐이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의 본문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려 할 때 그 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누군가 삶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며 애쓰는 그것, 그 짐을 함께 힘을 다하여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맥락으로 가져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서로 남의 짐에 대해서 걱정해 줄 여유가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을 하느니 각각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예전이나 오늘 그 시대정신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더 능력 있는 자는 손해를 감수하라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오늘 그대로 가져와 보면 그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은 이런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받는 여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의 교회 구성원은 어땠습니까? 노예도 있었고요. 귀부인도 있었습니다. 상인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평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각각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서로 삶의 자리에 대해 살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해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어떤 것일까 우리가 넉넉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지극한 연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랑이라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하면 자기 능력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 우리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어색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몫의 짐을 각자 지라. 정반대의 말씀 같이 들리죠?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2절의 짐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어떤 강제적인 부담,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맥락을 갑자기 끊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는 맥락을 갑자기 끊고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삽입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런 결론을 내리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은 각자 법적 책임을 지듯이 자신의 몫의 짐을 지라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대하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해 하는 넋두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다. 그러니 모든 기회를 동원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이거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은요, 이런 권면은요, 선한 일에 대해 비웃는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세상 풍조 앞에서 금세 무너져 내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중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셨는지요? 시편 142편, 시편 7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왜 흥합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흥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악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시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을 그대로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 대체 어떤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 선한 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인정, 그것에 대한 격려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확인받는 것이죠. 확인받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자들은요,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행동 경제학자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돈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선한 일, 그것을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인정받고 있음을 서로에게 확인해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 격려하는 분임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선한 일로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옳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서로 확인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결실을 거둘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